아스트라티 라즈나트스의 수리아들 코리아 월할카트 스의 수리아 리드라스티 피크라지 주체 바이아는 무스타라칸 까블라얌 다 이단 리바이아니 라즈나트 타하두리아티 슈말이야 릴리지티마일 무스타락 릴아하잡 월무란도맛 와쇼크시아틀 파르디아 피 슈말 월제노 월카리쉬 민 아줄리 살라미 슈빌 조지라틀 코리아 와 다우히디알 무스타킬